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우리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변하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결같이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성령으로 주와 남궁송욱의 음성으로 주말씀 향하여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상큼한 오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나눴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주님 말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인지라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으로 갈대 같은 마음이라고 많이 표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든든히 그곳에 서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반석이시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와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정오 풍경 함께 남겨주세요. 상큼한 오후 함께합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리는 정오 시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산 준비하셨나요? 우리 성도님은 네, 단비가 내리는 듯 합니다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무더운 여름 잘 견디고 보냈다고 또 주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청곡과 함께 남기셨어요. 9412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정민 성도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음 진정 큰 복이겠죠? 7367번님 그리고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상큼한 오후 은희로운 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출석 체크 남기셨고요. 7117번님 다같이 듣고 싶은 찬양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들 보내주시면서 우리 상큼한 오프 문자사인으로 함께 이 시간 하고 계세요. 오늘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이사야 40장 41장 42장 3장의 말씀 함께하는 날이에요. 말씀 읽고 있습니다.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이 와닿네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어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내일입니다. 9월 9일 금요일이죠.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는 자녀 양육 특강. 변영인 교수님을 강사로 내일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자녀라고 적으시고요.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 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무료 특강, 무료 세미나입니다. 전화로 신청 원기 원하시는 분들은 02-320-0555번 교통방송 양육국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하나? 여러분들 주님께 지혜를 많이 간구하죠. 이 시간 함께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서울 바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 사랑은 찬양을 함께합니다.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하신 후에 변영인 교수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시간으로 구명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사우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귀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내일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는 자녀 양육 특강, 무료 특강인데요.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은요, 강사님으로 함께 하시는 변영인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 상큼한 오후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와 함께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마음에 먹게 된 이유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로 또 많은 사례를 연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자녀 교육이나 부모 문제에 똑같은 문제들로 가슴 아파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이미 자식이 내 자식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사춘기를 보내게 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마음 아픈 사연을 주시면서 무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돕지 하다가 아, 세상의 교육학 이론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잘 접목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지침으로 아이들을 다루게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노하우나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도 또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초대를 받으면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녀 교육의 모든 이론이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될 거를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는 누구든지 아니면 또 문제가 없지만 아, 잘 평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우리 자녀들의 나이가 들면서의 학년이 올라갈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나누어주고 다독거리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어머니, 아버지들, 가족들 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녀 양육. 정말 부모님이시라면 정말 잘 키우고 싶다. 아마 한마음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내일 열리는 특강이죠.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들 조금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물론 강의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거기 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석에 오셔서 참여하실 때 이름 쓰지 말고 누구라고 쓰지 마시고 아이들의 연령이나 부모님들이 원하시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다 물어보셔서 손수 쪽지에다가 적으셔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공감하고 대비할 수 있고 또 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이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현장감이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특강을 듣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 키우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상담받고 싶은 문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특강이라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잠시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내가 가도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이제 아주 어린 아기를 육아하는 어머니로부터 왜냐하면 아기들이 벌써 36개월이 태어나서 36개월이 되면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 어떤 거라는 기준과 좌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도덕성도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가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 좋은 결정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들이 만들어져야 돼서 그런 일들을 염려하는 어머니로부터 사춘기 자녀, 그다음에 결혼을 앞둔 자녀, 또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내일이잖아요. 이제 내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아마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새롭게 공감하고 도전받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참석하는 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아 이거였구나라고 많은 것들을 마음에 가슴에 담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녀 양육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면 좋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는 자녀 양육 특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02-320-0555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전화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자녀 적으시고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료 특강입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말과 함께 또 초청의 한 말씀으로 이 시간 맺도록 할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 뵙고 우리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과 아름다운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변영인 교수님과 함께했어요. 귀한 말씀과 나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요. 주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아뢰기도 하죠. 주님께서 주신 선물 정말 잘 양육하고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기도 하죠.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특강도 들으시고요. 또 직접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자녀 두 글자 적으시고요.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와 함께 남겨주세요. 정말 어린 우리 아이서부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 정말 잘 양육하고 싶은데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혹은 행복한 어떤 너무너무 우리 아이가 잘 커가고 있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날 특강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02-320-0555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전 손수연의 음성을 함께 하겠고요. 함께 했습니다. 광야의 감사, 이번에는 동방현주의 음성이에요. 섬기민님 톡으로 함께 보내주셨는데, 전파선교사인 큰아들 예찬이의 생일입니다. 요즘 고3으로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기셨어요. 네, 주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인도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029번님, 휴가로 집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볼륨 높여 말씀도 듣고 찬양도 따라 부릅니다. 남기셨고요. 우리 7418번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항상 듣고 있는 상큼한 오후에 기도 제목 남길게요 하시면서 제목 남기셨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길 함께 기도할게요. 거친 광야의 아름다움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광야의 감사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내일 강의 너무 가고 싶은데 사정상 갈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아쉬운 마음을 표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한번 조금 안내해드릴게요. 내일입니다. 극동아 아트홀에서 열리는 자녀 양육 특강이 되겠고요. 무료 특강,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강의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멋진 부모로서 어떠한 자세가 어떠한 태도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키우는 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지혜로운 길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특강이고요.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자녀라고 남기시고요. 그리고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전화는 02-320-0555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을 함께합니다. 주님 함께하며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